1902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난 나운규 선생. 역시 1902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세상을 떠난 윤봉춘 선생. 오늘 이 두 영화인이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영화계 인사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훈장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일요일에 광복절이 겹친 휴일이었는데요. 하루를 이틀처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국경일과 일요일이 겹치면요, 괜히 이틀치 일을 하루만에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영화계로서는 오늘이 아주 기쁘고 또 중요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영화인들이 자축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민족 혼이 담긴 선생들의 영화 정신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오늘 FM 영화음악 문을 엽니다. 사람이 살면 몇 백 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시 운경 세제는 왠고겠가 고부야 고부고부가 눈물이 난다 술이 따라 축축이 쌓인 하늘 불어나 보세 산천 한가란 산별도 많고 이내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니 아리랑 아라리가 났니 가버렸네 정들었 뜨거운 내 사랑 기러기 때 따라서 아주 가버렸네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을 물어보자 우리 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둥둥둥 내 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명창이 되거라 아버님 붓가락에 흥글을 실어 말고만 소리길을 따라 갈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도다 가세 도다 나가세 저 다리 떴다 빠지도록 쏟아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숙녀야 덕녀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비계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비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서산에 지는 해는 쉬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느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만경 청파에 둥둥둥둥네. 의기여차 아리아리라 노르겨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우리 영화 서편제 중에서 유봉과 송화 그리고 동호가 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다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 롱테이크의 긴 화면. 처음에는 흥없이 힘없이 부르던 이 세 사람이 흥이 절로 우러나오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곡을 들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데요. 맨 끝부분에 그 바람소리와 함께 그냥 그 모래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피어오르는 장면이 항상 눈에 그려지네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허은아 씨 어머니 생신 축하해 주셨네요. 대구 내당 사동의 이보나 씨도 어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저보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인천 북구 부평 사동의 김채식 씨는 친구 성현이 생일,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 2동에서 이대력 씨는 태준이 형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곡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연 3동의 김병인 씨의 신청곡이죠. 영화 엘비라 마디건 중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리차드 클레이드만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Sigh no more, ladies. Sigh no more. Men were deceivers ever. One foot in sea and one on shore. To one thing constant never. Then sigh not so, but let them go, and be you blithe and bonny, converting all your sounds of woe into hay, nonny, nonny. 숨은 이제 그만 숙녀들이여. 이렇게 시작되는 시를 햇빛 찬란한 그 야외의 풀밭에서 피크닉하는 도중에 읊는 여자의 목소리, 바로 에마 톰슨의 목소리였는데요.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영화, 아주 눈부신 셰익스피어 극이었죠. 헛소동. 헛소동에서 그 시를 읽는 첫 부분, 피크닉, 그리고 영화 인도차이나에서 음악을 맡은 패트릭 도일의 음악 들어보셨습니다. 아, 정말 어쩌면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소화해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출연진도 화려했지만 음악도 좋았고요. 연기도 좋았고. 자, 아,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대구 동구 시남 3동의 문성철 씨. 잘 들으셨죠? 오늘 새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데이브예요. 데이브 코빅, 그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그는 볼티모어에서 작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그저 그런 평범한 남자입니다. 단 하나 그에게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면요. 그의 외모가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한편 대통령은 빡빡한 공식 스케줄 사이사이 사적인 시간을 은밀히 가지려고 꾀를 부리죠.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데이브를 공식 행사에 잠깐씩 내세웁니다. 그런데 데이브의 이 가짜 대통령 노릇은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애인과 같이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켜서 쓰러져 버렸으니까요. 현대판 왕자와 거지 같은 좀 황당한 이 얘기를 코미디로 완성한 감독은요. 고스트버스터즈와 트윈스를 감독한 아이반 라이트만인데요. 그는 이 이야기를 36 코미디로 만들지 않으려고 아주 굵직굵직한 연기자들을 내세웠습니다. 데이브와 대통령의 그 1인 2역에는요,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개성적인 연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죠. 케빈 클라인이 열연하고 있고요. 영부인 역에는 시고니 웨버가, 그리고 간디의 벤 킹스리, 미드나잇 런의 찰스 그로딘, 이런 사람들이 조연을 맡고 있습니다. 또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올리버 스톤 감독도 보이고요. 게다가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정치 언론인들 모두 잠깐씩 얼굴을 비치고 있죠. 평소에 정치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소신껏 펼쳐가는 직업 소개소장 데이브. 그의 모습이 잔잔한 웃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한 번쯤은 볼만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자, 데이브 중에서 음악 들어보죠. 데이브의 메인 타이틀,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입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음악을 맡은 데이브 중에서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에로 호러 무비라는 좀 독특한 장르의 영화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흡혈귀 드라큘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라는 설정, 이것부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영화의 원제는 Innocent Blood, 직역을 하자면 순결한 피입니다. 국내 개봉 제목은 미녀 드라큘라고요. 영화 니키타의 살인병기 안느 파릴로가 이 미녀 드라큘라 역을 맡았고요. 감독은 블루스 브라더스를 만들었던 존 랜디스 감독입니다. 이쯤 되면 작품의 무게도 꽤 만만치 않죠. 이 무대는 미국의 철강 도시 피츠버그입니다. 평소 못된 놈들만 골라서 피를 빨아먹던 미녀 드라큘라는 어느 날 실수로 마피아 두목을 잘못 깨무는 바람에 그마저 드라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통에 어찌어찌해서 마피아 집단 모두가 흡혈귀가 되고요. 이 마피아 집단과 미녀 드라큘라를 잘생긴 형사가 뒤쫓고 이렇게 피츠버그의 온 시내가 이들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 시대의 드라큘라는 더 이상 흡혈귀가 아니다. 이런 영화의 선전문구처럼요. 아주 달콤한 러브스토리도 함께한다는데요. 무조건 비명만 지르는 그런 공포 영화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꼽으라 한다면 버디가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이 버디가드보다 더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영화가 한편 있는데요. 휘트니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가수인 자넷 잭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녀가 다시 한번 그녀의 인기를 확인한 영화, 바로 포에틱 저스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흑인 영화 감독 존 싱글턴이 데뷔작인 보이즈 앤 후드를 끝낸 뒤에 야심만만하게 재도전한 흑인들을 위한 영화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넷 잭슨도 아주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죠. 그녀가 연기하고 있는 주인공 저스티스는 실을 곧잘 쓰는 미용사입니다. 바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은 자신의 원래 직업인 가수로 출연했죠. 하지만 자넷 잭슨은 이 영화에서 노래가 아니라 연기로만 승부를 거는데요. 영화의 미학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여류 작가, 그 동시에 우체국 직원과도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신세대 여성, 이 역할이 바로 그녀의 몫이라고 하네요. 존 싱글턴 감독 하면은 스파이크리보다 때로는 더 과격하고 또 더 선동적인 영상을 만들곤 하는데요. 그의 그런 생동감 넘치는 연출 솜씨가 새삼 확인된 영화가 바로 포에틱 저스티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시적인 저스티스 또는 참 저스티스란 이름이 좋죠. 어떻게 번역을 하면 시적인 정의 같지 이렇게 번역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에틱 저스티스에 삽입된 I Wanna Be Your Man 들어보죠. 차카데미스 앤 플라이어스의 노래입니다. Pretty sexy lady, got so much love to give. Oh, baby. Oh, dear. Oh. Pretty sexy lady, whoa, whoa. Got so much love to oh, darling. Yeah. I wanna be your man. Ooh. I want you to understand. I wanna be. I wanna be your man. I wanna be. 존 싱글턴이 감독하고 자넷 잭슨이 주연을 한 영화 Poetic Justice 중에서 차카 데미스 앤 플라이어스의 노래 I Wanna Be Your Man이었습니다. 여러분 MBC TV 주말 드라마 엄마의 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드라마를 보면요. 왕년의 스타인 최무룡, 허장강, 독고성 씨의 아들들이 나란히 함께 출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요. 외국도 마찬가지로요. 영화라는 업을 대를 이어서 지켜가는 가족들이 꽤 많죠. 널리 알려진 대로 이사벨라 로셀린이라든지 론 하워드 감독, 또 다니엘 데이루이스, 샤를롯 갱스브로 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부모의 후광을 얻고 등장한 영화인들입니다. 코폴라 감독의 딸 역시 대부 3편을 통해서 배우로 나섰고요. 그런데 부녀가 모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막싱 헬레나가 바로 그런 경우죠. 영화는 한 남자의 맹목적인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감독인 제니퍼 린치는 바로 데이빗 린치의 딸입니다. 주인공 헬레나는 아주 매력적이면서 남자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눈이 먼 외과 의사 카바나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그녀를 집에 데려와서 아예 감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요. 그게 그리 여의치 못합니다. 이 영화는 한 남자의 복잡한 정신세계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삭막한 정신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투문 정션, 트윈픽스의 셜린 센과 전망 좋은 방에 등장했던 미남 배우 줄리언 센스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린치는 현재 세계 최고의 컬트 감독인데요. 그의 딸이 만든 영화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아버지의 영화 트윈픽스 중에 삽입된 노래 한 곡 들어보죠. 줄리 크루스가 부릅니다. Falling. 아

영화 패트리엇 게임 중에서 해리스 게임, 클레나드의 노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곡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폴링이었는데요. 저는 데이빗 린치 영화의 음악들만 들으면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음악이 너무 신비롭고 환상적이어서 소름이 끼치고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섬뜩해서 소름이 끼치고요. 두 번째 노래 패트리엇 게임 중에서 해리스 게임은요. 전상혁 씨가 제 생일을 축하해 오시면서 축하곡으로 띄워주신 곡이었습니다. 사실 제 생일은 아닙니다. 제 생일은 두 달 후 가을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전상혁 씨가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 밤 좋은 음악과 제 예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셨는데 너무 간지럽지요. 근데 사실 전상혁 씨는 항상 간지러운 얘기만 적어주시는데 그래도 덜 간지러운 얘기를 제가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여하튼 오늘 생일 축하곡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이동의 박상은 씨 그리고 동덕여대 전자계산학과의 경연정 씨 영화 비지터의 음악 신청해 주셨죠? 볼라를 그 중에서 띄워드리고요. 또 계명대학교 영문과 93학번이라고 하신 대구의 이관영 씨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락셋의 음악 It Must Have Been Love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I am in Moscow. You're in there, you're in there. Oh, I'm in Sunday, baby, baby. Sunday, on the latte. Sunday, on the latte, you're in so Thank you. 춘천에는 이 방송이 없어서 방학 때만 들을 수 있다고요.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김홍민 씨. 학교의 영상 틀 회원들 모두 가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영화 Pretty Woman 중에서 It Must Have Been Love, Roxette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대구 북구 노원 3가의 손희정 씨. 게리 올드만이 출연한 영화가 어떤 영화들인지 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는 일단 JFK에서 오스월드 역을 한 게리 올드만을 볼 수가 있고요. 시드와 낸시라는 영화에서는 그 영국의 펑크 그룹 섹스 피스톨스의 시드 비셔스 역을 바로 이 게리 올드만이 하고 있죠. 또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 역을 하고 있고요. 크리미널 로 케빈 베이컨과 공연하고 있고요.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Prick of Your Eyes, Ears, Prick of Your Ears, 너의 귀를 세워라. 자, 이 영화에서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디오로 나온 것으로는요, JFK, 드라큘라, 그리고 크리미널 로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대구에서 그냥 애청자 HJ라고 하셨는데요. 아주 아주 예쁜 그림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루커 하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루커 하워 하면은 블레이드 러너에서 리플리칸트 대장으로 나왔죠. 그리고 레이드 호크에서의 그 잊을 수 없는 우울한 모습. 거기서도 우리가 루커 하워를 볼 수가 있고요. 히처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운전수인데요. 그 운전수를 마구 죽이려고 하는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으로 나왔고요. 또 나이트호크라는 81년도 영화에서도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폴 버호벤 감독과는 아주 단골로 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79년도 영화 Soldier of Orange 또 80년 영화 Spectres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영화들에서 아주 많이 출연을 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비디오로 구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디오로 구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주로 액션 영화라든지 거기서 루카 하웨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강릉 초당동에서 한창민 학생 그리고 서울 강남구 삼성 2동에서 박세창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임청하가 나온 영화입니다. 대만 영화인데요. 암연과 도화원이라는 각기 다른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한 무대에서 서로 자신들의 연극을 하려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싸우죠. 하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이 두 연극이 아주 서로 녹아서 어느새 한 작품이 돼버립니다. 아주 실험적인 영화인데요. 임청하는 역에서 18세 소녀부터 노파까지 폭넓은 연기를 펼치고 있죠. 그녀의 노래 들어보죠. 쉬워 샹니칸 당신을 보게 해주세요. 자, 이 노래로요.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守着一个共同的心。